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입니다. 건강한 100세를 향한 건강증진요법으로 지난 시간에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오메가3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서 그 효과가 높지만 경구 복용으로 흡수가 미미하여 정맥주사로만 가능해서 병원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오메가3는 경구 복용으로 충분히 흡수가 되는 물질이며 이미 많은 분들이 오메가3를 복용하시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는 오메가3에 대해서는 그 효과적인 면보다는 어떤 오메가3를 사서 드셔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사약으로만 가능한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은 병원에서만 찾을 수 있다 보니 그 품질이 검증이 되어 있지만 보조품으로 나오는 많은 알약들은 종류도 여러 가지고 검증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오메가3는 그 종류가 여러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더 혼동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오메가3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8개의 칼본으로 만들어진 ALA, 22개의 칼본이 있는 DHA와 20개의 칼본을 가지고 있는 EPA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가장 흔한 오메가3로 DEA와 EPA가 있는데요. 흔히 피쉬 오일이라고 부르며 생선의 기름에서 만들어집니다. 다른 오메가3로는 ALA가 있는데요. 이것은 플렉시드로 만들어진 식물성 오메가3입니다. 사람들이 언뜻 동물성보다는 식물성 오메가3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요. 오메가3에서는 이 플렉시드에서 나온 식물성 오메가3는 심혈관계 질병에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동물성 오메가3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동물성 오메가3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피쉬오일이며 의학계에서 그동안 오메가3로 피쉬오일을 추천해 왔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크릴오일이라는 새우같이 생긴 크릴에서 나온 오메가3의 효능이 좀 더 밝혀지면서 크릴오일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혹 오메가 3, 6, 9를 복용하라는 이야기를 비타민 판매원으로부터 들으셨을 텐데요. 오메가 6과 오메가 9는 결핍이 아니라 우리 몸에 과다 섭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메가 3, 6, 9는 의학적으로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혈관 관계의 건강과 관절염이 있으신 분은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 크릴 오일이나 피쉬 오일을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